어디서 와서 어디로 바람은 그렇게 부는 걸까 구름이 흘러가는 곳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디서 흘러가나 바람아 구름아 아하 바람아 구름아 아하 사랑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만나고 끝없이 흘러간다 바람아 구름아 아하 바람아 구름아 하는 마음도 만나고 헤어진다 우리 내 인생은 떠도는 너처럼 덧없이 흘러